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던 거죠. 먼저 다가서지 않으면 그대 놓칠까봐 편지를 쓰고 더 작은 선물을 준비했죠. 깊어지면 상처 보낼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선 건 사실이지만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랬던 사람이 그대라고 난 믿어요. 내 맘을 숨기기엔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.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내 맘속으로부터 그댄 파도처럼 밀려 들어 온통 하루 종일 그대만 떠올라 I can be a good lover wanna be your name clover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것만 같아요 그대는 gonna believe me Make it never gonna leave me 의심하진 않을래요 그대를 믿을게요 I'm falling in love 어쩔 수가